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밤에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대는 잊지 못할 판자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 가슴을 비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거대도 끊지 못할 순덤 때문에 기차도 막이매여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을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만큼만 다가오라 고향이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더 봄 소식을 전해줘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